우연히 너를 보았지. 그토록 기도했지만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. 한때는 내 안에 너를 또 다른 나라 믿었어. 지금은 운명이 달라 서로 달라 두 길을 가지만 네가 행복하길 바랄게. 아주 먼 곳에서 보이지 않게 때는.